지난 15일 괴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경상북도 성주군에 나타나자 격분한 이곳 주민들은 통치배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항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괴뢰 경북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의 항의투쟁을 공무집행 방해니 폭력이니하고 몰아대다 못해 외부 세력의 개입을 떠들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또한 4대 매국적 망언들을 늘어놓다가 졸경을 치르고 뺑소니 치는 통치배 일행을 트락트로와 자동차로 막아 나섰던 주민들을 불법으로 몰아 처형하려 하고 있습니다.